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내가 좋아하는 건 말이야. 날씨는 눈이 오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날저기를 읽으러 와주셨네요. 날저기의 첫 페이지를 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날이 왔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면 그만큼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날저기를 쓰는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해서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삶의 첫 기억, 사소함, 어른, 나의 버킷리스트, 그리고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친구들의 날저기를 보는 날도 이제 끝이라는 게 아쉽기도 하네요. 마지막 페이지인 만큼 더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아야겠어요. 아이유의 반편지.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취향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얼마 전에 누군가 저에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 집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하고 고민해봤어요. 액션보다는 로맨스를 좋아하고 면보다는 밥, 산보다는 바다, 왁자지껄한 술자리보다는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술자리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걷는 걸 좋아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발걸음이 점차 가벼워지는 느낌이 참 좋아요. 어떨 땐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걷다 보니 3시간을 넘게 걸었던 적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게 조금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으니까요. 위수의 누군가에 빛나던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걷다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진짜 좋아하던 노래가 있어요. 바로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라는 곡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어요. 가사가 너무 제 얘기 같아서 펑펑 울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였네요. 그런데 이 곡이 최근에 로이킴이 리메이크하면서 유명해져 버렸어요. 노래방 인기 차트에도 이 노래가 올라왔더라고요. 나만 알던 노래였는데 모두가 알게 되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잘 돼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뭔가 섭섭한 느낌입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약간 거부감이 드는 홍대병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홍대병이 심해도 이 곡만큼은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는 팬들의 사연으로 노래를 만드는 사랑의 단상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졌어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연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안재홍과 황승원이 나오는 뮤비도 정말 좋으니까 꼭 보세요. 거의 4분 동안 원테이크로 안재홍 혼자서 연기하는데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모든 감정을 전달해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그치 다시 푸른 걸터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만을 치며 그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나. 그때까지 잘 지내자. 사랑의 단상 프로젝트 중에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녀라는 곡도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뮤비도 같이요. 잘 지내자 우리의 뮤비와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른 전개로 흘러갑니다. 둘 다 너무나 감동적이니까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뭐든지 분명 다 좋은 취향일 겁니다. 모든 취향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이제 날저기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히 다 채워졌네요. 저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이 됐기를 바랄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저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 날저기는 언제나 책꽂이에 꽂혀 있을 테니까 가끔 생각이 난다면 HUBS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의 김준형, 음향의 백다연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한태준 쓴. HUBS